내가 뭘 했어 그 사람 좋아하다가 아플 거라고 했지 원하고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아직도 내 마음은 모르니 곁에서 내밀면 내가 있는데 내가 곁에 있는데 바보야 바보야 왜 난 언제나 이해만 왜 변한 친구로만 같이 그 사람 욕하며 또 우는 널 달래는 그런 내 그런 내 사랑 내가 뭘 했어 네 마음 다 안다 했지 거울 같은 두 마음 혼자 애태우며 말도 못하는 그런 두 사람 친구로만 같이 그 사람